척 괜찮은 척 모르는 척해도 Every day 알것같아 yeah. 정상 비정상 가족이 멀리 온 관계 갈수록 좁아지는 길 위에서 너는 없어갈 때 차라리 나 밀어내주기를 바라지 너 계속 내가 알아서 떠나라는 식 떨어져 듣고 또 앉아있어도 아직도 내 네 맘속 네가 미워 너는 늘 이렇게 떠날 듯 말 듯해 날 한 걸음 또 한 걸음 밀었네 이렇게 점점 왜 내게 솔직하게 말 못해 너는 늘 이렇게